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확연히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는 내가 믿는 하나님, 또 예수님, 또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 그냥 교리만 외운다든지 또 지식적으로만 안다든지 하면 그건 죽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도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고 또 단순한 의식에 참여하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이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는가 하면,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하루에 또 한 주일에 얼마나 하십니까? 몇 번이나 하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중에 정말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제목처럼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는 은혜예요. 오늘 본문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때가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여서 이 요단강이 넘치고 범람을 하고 홍수가 나는 시기예요. 따라서 이때는 요단을 건너기에는 매우 위험한 때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 요단을 건널 때에 그 범람하던 물이 끊어졌어요. 얼마나 단호하게 끊어졌는가 하면 여러분 17절 거기에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끊어진 거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물이 넘치고 홍수가 나서 거기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요단이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요단을 건널 때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요단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요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가나안을 향해 가는 우리의 이 신앙 여정에서 맞이하는 문제와 장애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축복하기는 여기 오늘 참여하신 우리 모두는 다 영적 가나안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들어가세요. 그런데 문제는 요단이 있어요. 문제의 요단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때로는 이상하게 관계성들이 어그러져서 그 요단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때로는 생활의 문제들, 생계의 문제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더더욱이 그 문제들이 점점 불어나요. 오늘 마치 우기가 되어서 물이 범람하고 홍수가 나는 그 요단처럼 오늘 우리의 문제들도 그렇게 불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많은 성도들이 이 요단 앞에서 저 가나안을 건너가기를 주저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이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세요. 오늘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빗나가지 않는 믿음입니다. 빗나가지 않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한마디로 빗나가지 않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죄가, 죄라는 말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 근데 그 뜻이 뭔가 하면 빗나가다예요.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목표물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빗나가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육상 교통수단 중에서 가장 빠르고 안전한 것이 기차입니다. 이 기차가 빠르고 정확하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갈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이 레일입니다. 레일. 레일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차가 레일을 탈선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끔 기차가 탈선을 하지요. 아무리 레일이 깔려있어도 탈선을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에게 영적인 레일을 깔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세상을 잘 다스리라. 그리고 명령하신 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깔아주신 영적인 생명의 레일입니다. 이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이, 아담이 이 레일을 벗어났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궤도에서 빗나갔습니다. 여러분, 빗나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파생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빗나가는 마음, 빗나가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너무나도 바르고 정확한 믿음을 가졌지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예고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반듯합니까? 얼마나 충성됩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 끝까지 가지 않고 빗나갔습니다. 자기에게 위험이 닥치고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처음 믿음에서, 처음 바르고 정확한 그 믿음에서 빗나갔어요. 빗나가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들은요,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을 다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피재앙, 이재앙, 개구리재앙, 독종재앙 다 두 눈으로 봤어요. 마지막 열 번째 장자재앙이 임한 후에는 그 이스라엘이 모두가 다 모세를 따라 애굽을 나왔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어요.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들 앞에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저 뒤에서 애굽의 군사가 쫓아올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순간 돌변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 돌변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믿음이 빗나갔습니다. 빗나가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빗나가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장면은요, 홍해 사건 때와 매우 비슷해요. 그런데 비슷한데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요단이 지금 물이 넘치고 범람하는 때예요. 여러분,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넘치는 범람하는 요단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과거 홍해 앞에서처럼 그렇게 원망하고 또 후회하고 그랬을까요? 빗나갔을까요? 오늘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2절 말씀 보시면 사울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아멘. 여러분 요단에 도착한 후에 3일 후에 이스라엘의 관리들이 이 중간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진영을 두루 돌아다닌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관리들이요 중간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진영을 두루 다니면서 뭘 했을까요? 원망했을까요? 사실 옛날 같으면 비방이 나올 만해요. 왜냐하면 지금 때가 요단을 건널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다니면서 지금 요단을 건너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우리가 이대로 요단을 건너다가는 위험하고 죽을 수 있다. 이런 원망이 나올 만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우리 여호수아 3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여러분 이 관리들이 백성들의 신령을 두루 다니면서 전하고 또 전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그 뒤를 따르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면 그 뒤를 따르시오. 또 가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면 그 뒤를 따르시오. 두루 다니면서 이 말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믿음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믿음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빗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당신들 보기에 지금 요단이 넘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요단이 두려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시오. 여러분 그 결과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중에서 한 사람도 여호수아에게 와서 여보시오 왜 요단이 지금 넘치는데 지금 건넙니까?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과거 홍해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었는데 오늘 여기 백성들은 한 사람도 왜 지금 건너는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빗나간 자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러분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빗나가지 않은 믿음을 갖게 된 또 하나의 계기가 나와요. 그것은 뭡니까?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갈 때에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얼만큼의 거리를 두라고 합니까? 2000규빗. 이것은 메타로 하면요. 912m예요. 약 1km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따라갈 때에 바짝 따라가는 게 아니라 1km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언약궤를 따라갈 때 바짝 따라가지 않고 거리를 두어서 따라가게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언약궤와 백성들이 충분한 거리를 두어서 모든 백성이, 백성 전체가 그 언약궤를 함께 주목하라는 거예요. 함께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모든 백성들이 언약궤를 다 바라보면서 따라가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두 가지를 상징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요단을 다 건너기까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고 그 언약궤를 함께 바라보았을 때 그들의 믿음이 빗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도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예배를 통해서 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자녀가 아무리 부모님과 세대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바라볼 때에 거기에서 믿음의 빛나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하기는 우리 교회가 이제 건너야 할 요단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건너갈 것입니까? 우리 앞에 있는 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저나 여러분들이 함께 바라보면서 주목하면서 나갈 때에 요단을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을 성결케 하는 신앙이 바로 오늘 요단을 건너는 신앙입니다. 자신을 성결케 하라. 오늘 5절 말씀 보면 요단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명령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결해야 한다. 성결해야 이 요단을 능히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은요,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코웃음을 칠 일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강을 건너야 되는 사람들이 무슨 성결입니까? 여러분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영혼을 깨끗이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과 강을 건너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는 상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상관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의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결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발령을 저 지방으로 받아서 시골로 내려가 살게 되었는데 시골에 가서 이제 적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뭘 할까 생각하다가 오리를 키워보자. 오리를. 그래서 회사 창고 옆에다가 오리가 살 수 있는 작은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는 그리고는 오리 농장에 가서 청둥오리를 한 마리 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리를 그 수영장에 넣습니다. 예,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오리를 보기 위해서 출근한 다음에 가서 보았는데 깜짝 놀라요. 오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오리가 뭔가에 물려 죽었나 싶어서 살펴보았는데 물린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오리가 이 30cm밖에 안 되는 그 물에서 빠져 죽었을 리는 만무하지 않은가. 그래서는 이 오리 농장에 가서 그 판 주인에게 막 따져 물었습니다. 오리가 죽었다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농장 주인이 설명하기를 이렇게 말하다니 오리 농장에서 부화하고 키운 오리는 수영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오리 농장에서 이렇게 정성껏 이렇게 부화한 그 오리는 수영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오리들은 어릴 때부터 물 속에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러분 오리는 깃털에 기름기가 분비되어야 그 오리가 물에 젖지 않고 떠서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리는 한 번도 그 물에서 생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물을 다 흠뻑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오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모가 오리라고 해서 다 오리가 수용을 하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고 성도라고 해서 다 이 요단을 건너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성도는 성결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결한 자가 되어서 세상의 물이 우리 영혼에 침투하지 않는 그런 성결한 삶을 살아야 이 요단을 건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의 요단을 건너기를 원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성결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결은 성도의 능력이에요. 우리 성도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지도력이나 언변이나 기술이나 수완이 능력이 아니에요. 오늘 성도의 능력은 성결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오늘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뒤에 말씀 주목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 다음 말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성결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결할 때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성결할 때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뭐라 그래?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성결할 때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방법으로 지금 나에게 당면한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결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신앙입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신앙. 여러분, 성도는요,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죠. 여러분 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궁금하시죠? 특히 우리는 이 인생에서 문제의 요단을 만날 때, 어려운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궁금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면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순서가요,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6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명령을 듣고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하죠. 그대로 행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이제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서 나아가라 할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드디어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언약궤를 메고 앞서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눈앞에 요단강이요, 야트막하게 흐르는 게 아니에요. 수위가 올라와서 그 물이 뚝을 넘쳐 흐릅니다. 범람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살이 얼마나 세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물을 향해서 지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걸음을 뗀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한 여호수아도 대단하고 그 말을 듣고 나아갔던 이 제사장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무엇입니까? 죽기를 각오한 순종이에요. 오늘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이런 순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기를 각오한 순종. 여러분, 순종은요,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순종은 나를 부인한 순종이 되어야 돼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7절 말씀. 이들이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야 여호수아야 내가 오늘부터 너를 크게 할 것이다.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물이 범람하지만 물이 넘쳐 흐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갔던 그날로부터 내가 너를 크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요단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데리고 갈 때에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전적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누가 있습니까? 아직 누가 있을까요? 모세가 있어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 홍해를 가르고 건넜던 그 모세가 마음속에 아직도 자리 잡고 무엇을 합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지도력이 필요한데 오늘 그 계기가 무엇이냐? 이 요단이라는 거예요. 물이 범람하고 물이 넘쳐 흘러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을 하나님께서 건너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는 그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실 때에 오늘 그 여호수아를 오늘 그날로부터 크게 세워주셔서 오늘 그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하십니까? 순종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과 계획을 이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기 원하십니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밝히 깨달아집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지금 문제의 요단이 놓여 있습니까? 그 문제의 요단이 점점 불어나서 내 마음이 지금 당황하고 낙심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의 요단을 성도들로 하여금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놓인 그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빗나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성결한 신앙을 가지고 순종함을 통해서 요단을 능히 마른 땅처럼 건너가시는 놀라운 신앙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매일을 주 내 모든 것을 아시죠. 주님의 말씀을 부삼아 내 삶을 그리네. 주가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내 발을 보게네. 틀림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땅의 끝이 주를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기다리다 너의 소망참 사라져 길이 뚫어진 듯 보이고 마음에 노래 이룩한데 아픈 바람으로 너를 향한 빛이 다가와 하늘에 새 힘을 주리라 내가 널 붙들리라 눈을 들어 나를 보라 내가 늘 함께 하리 믿음 안에 일어서라 내가 널 안아주리 강하고 담대하라 Yeah 너의 삶의 여정에 힘을 잃어 지쳐갈 때 빛을 바라보라 나비 더디다가 온대도 천국의 손짓 떠들을 때 소망 있게 오나니 눈을 들어 나를 보라 내가 늘 함께 하리 믿음 안에 기울이라 유한 아버지의